남자들의 TMI 림은 사무시해 girl 딱 한 번에 꽂혀 너로 맞춰진 내 관심의 초점 All day all night baby 365 언제 남의 절대 떠나지 않을 게 your side 매일 날 꼭 노래 불러줘요 Oh na na na 달콤한 눈빛으로 날 녹여줘요 Oh na na na 그대 뜨거운 가슴이 조금만 식어도 돌아질지도 몰라 영원히 곁에 있어 날 지켜줘요 오늘처럼 oh, na, na.